그댄 빛이 나요 내 머릿속 그댄 저기 떠있는 별들과 함께 날 보고 있네요 내 맘속에 아직 채우지 못한 허전한 내 마음의 공간들을 다 채워줄까요 유난스럽게 붉은 네 입술 푸른 바람에 날리는 사랑스런 머리칼 징그러운 미소가 불안했던 마음을 온유하게 해요 그댄 반짝이는 그댄 저기 떠있는 달과 별들을 다 내게 주었죠 내 마음속에 절대 채우지 못할 크고 큰 내 마음의 공허함을 다 채워주었죠 유난스럽게 붉은 네 입술